도서관에 뭐 빵 먹으러 오나? 숙제 안 하는 사람 빵 주지 마요, 이제. 안 되겠어. 지금 너무 이게 너무 안 돼, 이게. 뭐야, 수강료도 지금 이게 일정 부분 여기 도서관에서 대주는데 빵 먹지, 숙제 안 하지. 남는 게 없어. 도서관도 아무리 공공기관이라면 사람들이 눈먼 돈을 이렇게 먹을 수 있어? 아이씨, 가만히 있어봐라. 아무래도 안 되겠어. 저기, 저 선생님, 저기, 숙제가 있는 주는 나한테 물어봐요. 숙제 안 한 분들의, 그, 숙제를 낸 분들의 그 이름을 알려달라고. 어? 앞으로. 여기 자리 비었다니까, 이 앞으로. 앞에 채워서 앉아. 그래가지고 숙제를 낸 사람들 명단을 나한테 달라고 그래서 빵 근처에서 명단을 놓고 확인을 해요. 그 다음에 안 낸 사람들 빵 주지 마요. 빵 맛있던데 오늘 많이 남았네. 이따가 쉬는 시간에 빵 근처로 가지 마요. 내가 여기 빵 옆에서 내가 숙제를 돌려주면서 뭐 아니 더럽고 치사하지만 먹는 거 같고 먹는 거 갖고 좀 한번 갈고 봅시다. 우리가 인생을 더럽고 치사하지만 좋아 씨 우리 먹는 걸로 빵 먹지 마. 네? 헤어스타일 바꿨죠? 헤어스타일 바꿀 시간에 숙제해. 금방 알아봐요. 내가 이게 지금 우리 저기 몇주 됐죠? 지금 이번이 세 번째 주가 12주죠. 이쯤 되면 다 알아. 이제 대충 알아. 막 이렇게 다 알아. 저기 나는 레포트 돌려주면서 이름 외우니까 이게 저기 나중에 여기 40주 끝날 때쯤 되면은 금방 알아낼 수 있어. 그러니까 하여튼 빵 먹으면 안 돼. 헤어스타일 바꿀 시간에 미장원 가서 했어요? 미장원 가서 해야지 숙제를. 그럼 미장원 가서 얼마나 걸렸어? 1시간? 1시간만에 하겠네. 1시간이면 숙제를. 어쨌든 오늘 숙제 돌려주면서 좀 심각하게 갈굴 사람들 몇 명 있어. 근데 안 온 것 같아 지금. 갈궈야 될 사람들이 안 온 것 같아 지금. 괴로워요 지금. 니코마코스 윤리학 다 샀어요? 아니 저 있어요? 신곡도 사야 돼. 오늘 이제 이따 신곡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끝날 무렵에. 다음 주에 신곡 하니까. 신곡은 이거 말고도 지금 원하는 사람들은 텍스트도 사야 될 게 많은데 내가 다음 주에 신곡에 관한 것들만 좀 줄줄줄 짊어지고 와서 좀 얘기해 줄 거니까 이걸로 일단 이따 다시 이거는 신곡 얘기는 다시 가 니코마코스 윤리학 제5권 지난번까지 우리가 얘기한 게 이제 그 실천적 지혜 프로네시스의 근거를 두고 실천적 지혜의 근거를 두고 어떻게 해야 좋은 습관을 기를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프로네시스. 프로네시스라는 단어를 라틴어로 쓰면 프루덴치아예요. 프루덴치아. 프로네시스는 히라보고 이 프로네시스라는 히라보를 라틴어로 옮기면 프루덴치아예요. 그래서 되게 프로덴치아라는 단어가 라틴어에 나오면은 이게 되게 사려 깊은 이걸로 옮겨요. 사려 깊음. 사려 깊다. 영어 PRUDENTIA에다가 여기다 L자 하나만 딱 붙이면 프루덴셜 생명보험. 그죠? 프루덴셜이죠. 프루덴셜. 그 단어가 그 영어 프루덴셜이라는 단어가 아마 프루덴치아라는 단어가 키케로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라틴어로 옮겨졌을 거예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책을 보고 이 사람들이 프로네시스라는 단어를 이제 프루덴치아라는 단어로 옮겼어요. 거기서 영어 이제 프루덴시아라는 말이 나왔지. 아, 프루덴시아이 무슨 뜻이에요? 사려 깊은? 내가 방금 전에 말했잖아. 사려 깊은이 무슨 뜻이에요? 이제 우리는 왜 이렇게 엉금엉금 다니세요? 여기 앞으로. 늦게 오신 분이에요, 앞으로. 늦게 오신 분일수록 앞으로 와서 혼나야 돼. 숙제하셨어요? 숙제도 안 하고 늦게 오고 헤어스타일 바꾸셨어요? 아니요. 아 그럼 다행이고. 아픈 데를 계속 찔러야지 내가. 우리가 지금 사실은 프로네시스라는 단어하고 여러분들 그 프로네시스라는 단어하고 프루덴시아라는 단어하고 그 다음에 프루덴시아라는 단어하고 그걸 갖다 우리가 옮길 때 실천적 지혜니 또는 사려깊음이니 이렇게 옮기잖아요. 의미가 완전히 100% 딱딱딱 포개져서 옮겨지질 않았어. 맥락에 따라 다르게 옮겨진다. 그게 그 번역이라는 건 영원히 불가능한 거야. 번역이라는 게 여기 가다 보면 외국어 대학에 가면 통역 번역 대학원 이런 게 있잖아요. 도대체 뭐 하는지 모르겠어. 불가능한 짓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가. 불가능해. 우리가 가령 어쩌라 이런 거 어떻게 옮겨? 내가 국제 이석상에 나갔어. 이번에 그 누구야 그 외교통상부 장관이 그 국회에서 마이크 꺼진지도 모르고 뭐 천정부에 왔어 미친놈 뭐 이렇게 했다고 그러잖아.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때 그런 거 번역 못해. 내가 이제 외국에 학술대회를 가령 갔다 이거야. 그래서 미국에서 뭐 사회철학회 뭐 갔어요. 오라고 그러지도 않지만 바빠서 못 가. 동대문에서 강의해야 돼. 그러니까 못 가. 월요일 아무데도 못 가. 진짜.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제 하다가 내가 뭐 This is very nice theory 뭐 조금 하다가 이상한 애들이 질문했어요. 그러면 아 쩔어 아나 이러면서 마이크 꺼진도 모르고 막 쩔어 그랬는데 이제 통역하는 사람이 쩔어 이렇게 우리가 이게 거기에 포개지는 말도 굉장히 많죠. 거기 들어가는 말이. 그러니까 이게 사실 100% 못 옮겨요. 사뿐히 줄여받고 이런 거 못 옮기잖아. 줄여받는다. 김성영 군 줄여받는다. 뭐야? 영어로 옮겨봐. 요새 영어 좀 공부 좀 하는 것 같은데. 줄여받다 뭐야? 줄여받다. 열나 밥다? 파이어슬리? 피어슬리? 뭐 이게? 밥다가 뭐지 영어로? 근데 이게 밟는다는 게 또 우리가 쟤 좀 밟아버려 이럴 때 이게 또 이게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프루덴셜이 이제 사려깊다라고 하는데 사려깊다라는 말이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우리말로 사려깊다가 무슨 뜻이에요? 풀어서 말해봐요. 풀어서 말해봐요. 얼굴 하얀 양반. 오늘 얼굴 하얀 사람만 집중적으로 물어보겠어요. 지난번까지 살 많은 사람 괴롭혔는데 살 많은 사람들 괴롭히니까 그들이 너무 괴로워하는 것 같아요. 살이 무슨 죄야? 그지? 얼굴이 하얀 사람들. 얼굴 하얀 양반 말해봐요. 사려깊다가 무슨 뜻이에요? 사려깊다. 신중하다. 신중하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지. 사려 깊은 네 글자인데 그것이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세 글자로 말해버리면 적어도 여섯 글자로 해야지. 사려 깊다 무슨 말이야? 사려 깊다. 사려 깊다에 그러니까는 어떤 가치 판단이 들어가요? 들어가요? 올바른 일이 무엇일까 궁리하여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생각함 이런 뜻이에요? 내가 말해버렸네. 전철 타고 다니면서 뻘짓 하지 말고, 여기 뭐야, 휴대폰으로 이게 고스톱 치지 말고, 살이 깊으니 뭘까? 열 글자로 말해봐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다녔는데, 틈나는 대로 머리를 써야 돼. 그런 뜻이에요? 살이 깊으니? 프루덴셜 생명이 그래서 그거예요? 프루덴셜이? 못 내겠다 해서 좋을 수도 있다고 싶어요. 그쵸? 어떨 때는 용의 주도한. 그쵸? 치밀하게 잔머리를 잘 굴리는. 그쵸? 그러니까 지금 프루덴시아라는 말을 갖다 프루덴시아라는 말을 갖다가 그러니까 원래 아리스토텔레스의 맥락에서 프로네시스라는 단어는 나쁜 뜻으로 쓴 말은 아니에요. 아리스토텔레스 맥락에서는 나쁜 뜻으로 쓴 말이 아니에요. 실천적 지혜가 있는 사람은 다른 단어가 있어. 그 지금 용의주도하다는 거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다른 단어가 있어. 그러니까 그 단어가 아이 못 찾겠네. 어쨌든 그건 나중에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제가 생각나면 얘기할게요. 지금 요 실천적 지혜라고 프로네시스라는 단어는 긍정적인 것을 추구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긍정적인 것을 추구할 때 사용하는 단어. 그런데 이 단어가 프루덴시아라는 단어로 왔을 때는 꼭 그런 뜻만이 아닌 게 됐어. 둘 다 양가성을 띠게 됐어요. 그리고 프루덴시아라는 단어하고 비슷한 단어가 딜리버레이션. 이것도 깊이 있게 생각해도 숙고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딜리버레이션. 그죠? 딜리버레이션. 그러니까 지금 프로네시스, 프루덴시아, 프루덴시아, 프루덴시알, 딜리버레이션. 이게 다 같은 맥락에서 쓰이고 있는데 사실은 프로네시스라는 단어는 항상 긍정적으로 좋은, 인간적인 좋음 있죠? 그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만 사용하는 단어인데 프루덴시아라는 단어는 그렇지 않아. 프루덴시아라는 단어는. 그리고 영어에서 프루덴시알도 그렇고 딜리버레이트도 그렇고 그렇게 달라. 우리말도 사려 깊다는 것이 반드시 긍정적인 가치만을 갖고 있지는 않죠.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느냐? 프로네시스는 실천적 지혜예요. 실천적 지혜는 실천적 지혜가 생기려면 여러분들 레포트 읽어보니까 그런데 자기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할 때 자, 이지훈 씨 이걸 레포트 쓸 때 지나간 일을 자기 인생을 한번 되돌아봤죠. 즉 프로네시스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뭐 해야 되냐면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자기의 과거를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프로네시스 하는 사람은 아 지난번에 이렇게 했었지 이게 기억이 돼야 돼. 동물들은 그게 안 돼. 낚시터에 가보면 낚시하는 양반들이 아가미가 갈기갈기 찢어진 그 붕어를 가끔 낚는데요. 붕어는 0.3초 전에 일어난 일을 기억 못해. 닭대가리보다도 더 대가리가 나쁜 게 붕어대가리야. 붕어에겐 역사가 없어. 기억이 없으니까 역사가 없는 거야. 똑같아. 우리 사람도 그래요. 너 지난번에 이렇게 했잖아. 이러지 마, 임마. 이러면 뻔뻔한 인간들 있죠. 까마득히 모르는 인간들. 지난번에 알고 있는 건지 정말 잊어버린 것처럼 까마득히 모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기억이 없는 사람들, 역사가 없는 거야. 역사로부터 배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조선시대 사람은 어떻게 살았을까? 이런 책 백날 읽어봐야 소용이 없는 거야. 그런데 그러니까 프로네시스 이걸 하려면 요 프로네시스라고 하는 요 인간의 어떤 타골성을 성격적 타골성 어떤 능력을 갖다 발휘하려면 자기가 일어난 과거일과 이 과거로부터 쭉 흘러나와서 지금 현재 자기가 어떤 모습이 있는지 요거를 갖다가 검토를 같이 해야 돼요. 즉 프로네시스라고 하는 것을 실천적 지혜를 저 사람은 실천적 지혜를 가지고 있어 이렇게 말을 하면요. 가령 다른 것과 비교해 봅시다. 에피스테메. 학문적 인식. 1 더하기 1은 2. 이런 거 학문적 인식이죠. 아니 어저께는 몇이었더라. 이런 얘기 할 거 없어. 요즘에 1 더하기 2가 얼마야? 이렇게 이런 얘기 누가 해? 그치? 요즘에 1 더하기 2가 얼마야? 이런 얘기 아무도 안 해. 이거는 과거에 어땠는지 아무런 궁금해할 필요가 없어. 궁금해할 필요가 없어. 그냥 시공간의 관계시 보편적으로 타당해. 근데 프로네시스는 일단 시간상 예전에 내가 어떻게 했더라 이것도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실천적 지혜니까 아 절제를 해야 된다 그러면 거식증이 있는 사람한테 음식을 절제하라고 그러면 되겠어요? 더 죽으란 소리지. 그 다음에 폭식증이 있는 사람한테 절제하지 마라 그러면 되겠어요? 절제라는 것도 폭식증이 있는 사람한테 절제라는 말이 미덕이지만 거식증이 있는 사람에게는 절제라는 말이 미덕이 아니죠. 실천적 지혜가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알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과거에는 어떻는지 이것까지도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야. 그래서 누군가에게 우리가 저 사람은 프로네시스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 과거의 일을 돌이켜서 생각할 줄 알고 지금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할 줄 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과거의 일을 돌이켜서 생각한다. 우리가 과거의 일을 돌이켜서 생각한다. 이걸 갖다가 두 글자로 반성이라고 합니다. 반성이 잘못을 뉘우친다는 뜻이 아니라 그냥 돌이켜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일을 돌이켜 생각한다는 건 뭐냐면 과거에 있던 것을 갖다 지금 여기다 끄집어 댕겨오는 거죠. 오늘날로. 과거를 현재화시키는 거죠. 과거로 돌아가서 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일을 현재화시키는 거죠. 이게 한마디로 뭐냐. 프로네시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 뭐냐. 역사적 사유를 할 줄 안다. 그런 뜻이에요. 그 지금 역사적 사유라는 말 내가 지금 했어요. 역사적 사유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과거를 역사가 뭐냐? 우리가 지금 서기 전 5세기의 아테네를 폴리 폴리스에 대해서 연구하기 위해서 가요. 그럼 얼핏 보기에는 우리가 아테네에 대해서 이렇게 먼 과거로 되돌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테네라고 하는 서기 전 5세기에 BC 5세기 아테네를 끄집어다가 오늘날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엄격하게 말하면 우리가 그 시대의 눈으로 그 시대를 볼 수가 없어. 항상 우리는 오늘날의 눈으로 그 시대를 볼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 학생들한테 레포트 쓰라고 하면 항상 이해치카의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 아주 징그러워. 나 너무나 학생들이 많이 쓰는 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대화라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더 정확하게 제가 이치카 그 양반 죽어가지고 말도 못하는데 전화해갖고 이메일을 한번 쓰고 싶어.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 그만 그 얘기는 그만 쓰시고요. 어? 과거를 현재로 끄집어오는 것 이렇게 쓰시면 더 정확할 것 같다. 끄집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프로네시스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 이거는 역사적 통찰을 할 줄 아는 역사적 사유. 여기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분명히 오늘날 우리가 의미하는 것과 같은 그런 역사를 생각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이 프로네시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역사적 사유를 역사적 사유라고 하는 것에 하나의 그 맹아적인 형태를 보여줬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여기 니코마코스 윤리학을 읽었어. 그래야지 프로네시스를 가지고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실천적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겠다. 그러면 그게 개인의 차원에서의 실천적 지혜만이 아니라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 또는 가족 또는 국가 또는 세계 시민으로서 살아갈 때 과거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것 같고 마찬가지예요. 항상 끄집어오는 거예요. 과거를 끄집어오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네시스를 가지고 산다 하는 것은 달리 말해서 역사적 사유를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역사적 사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676년 신라 삼국통일 이걸 외우는 게 역사가 아니라 그런 무의미한 팩트의 나열이죠. 아까도 말했듯이 프로네시스라는 말 자체가 인간적인 좋음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것이에요. 그 지향 바탕에는. 그러니까 역사적 사유라는 것도 아주 기본적으로는 가치 판단이 개입돼 있어요. 그러니까 뉴라이트 역사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하고는 말이 안 되는 거라. 가치 판단이 항상. 그리고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 이제는 이념 싸움은 이제 그만. 실용적인 뭐 이런 거 있잖아. 그거 자체가 말이 안 돼. 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는 이제 오늘 정의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유스티티아. 근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는 이념을 배제하고 살 수가 없어. 어떤 행위를 하려고 하는데 그 행위가 올바른지 올바르지 않은지에 대해서 먼저 판단하고 해야 되잖아요. 인간이 하고 있는 행위 중에 가치 판단에 완전히 빠져나가 있는 행위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 그것 자체가 뭘 역사적인 거예요. 그것 자체가 뭘 역사적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가령 집에서 박은영 씨 집에서 식구들끼리 일요일 날 밥 해먹기 싫을 때는 어떻게 해요? 외식? 외식이 좋아요? 그렇게? 이거 봐, 이렇게 딱 물으니까 다 할 말이 없잖아. 외식이 좋아요? 왜 안 좋아요? 또 갑자기 외식한다고 그러더니 또 내가 좋아요? 그러니까 또 쩔어가지고. 괴로워요? 지금? 네? 지금 좋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유용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요? 근데 그러면 제가 아예 근본적으로 외식의 윤리학적 의미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렇게 말하면 짜증나겠어요? 짜증나요? 짜증 안 나는데. 네, 짜증 안 나는데 왜 해야 되나 그런 생각 들어요? 아니, 그런 생각을 안 해봤어. 생각 안 해봤죠? 생각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우리가 그동안 돼지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살았는데. 그죠? 해마다 짐승이 한 마리씩 꼭 우리 주위에 3대 짐승 있잖아? 소, 돼지 다, 그지? 이제 강아지 개만 남았어. 개도 분명히 무슨 산업화를 축산하면은 개도 분명히 뭔가 좀, 가면서 봐. 조류는, 조류 인플루엔자, 돼지 독감, 그 다음에 개는 뭐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네? 광견병은 저기, 산업화된 축산에 의해서 생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개들이 미쳐 날뛰다가 보니까 그런 건데. 개를 그러니까 많이 집단적으로 먹다 보니까 생긴 질병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주변에 있는 3대 그 가축, 돼지와 닭과 소가 다 지금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치킨 한 마리 그냥 시켜 먹지. 이제 이렇게 했단 말이죠. 나는 저기 양념치킨,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는 그동안 치킨을 시켜 먹는다. 그 다음에 삼겹살집 가서 밥을 한번 먹는다. 그죠? 그런 것에 대해서 아무, 이게 그냥 유틸리티 측면에서만 생각해 왔잖아요. 근데 이런 문제가 딱 닥치면 이게 과연 우리가 이 고기를 이렇게 먹는 것이 과연 잘하는 짓일까? 유틸리티가 아니라 가치 판단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하는 짓일까? 이 생각을 하게끔 하잖아요. 이 사태가. 그러니까 모든 사태는 우리가 놓치고 있어서 그렇지 가치 판단이 개입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로마 사람들은 요 가치 판단을 갖다가 반성하고 이런 건 다 좋은데 여기 분명히 제가 여기 분명히 가치 판단이 들어가 있다고 말했어요. 근데 이것들을 싹 뺀 상태에서 그냥 사려 깊은 해서 프루덴치아라는 단어를 번역을 해서 썼어요. 이게 그러니까 가치 판단의 부분이 빠지고 주도 면밀한이라는 의미 그런 의미로 가져다 쓴 게 이제 프루덴치아라는 단어가 돼요. 그리고 그렇게 로마 사람들이 프루덴치아라는 단어를 쓴 것이 오늘날까지도 그대로 그 의미가 이어져 와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 지금 우리가 다음 달에 단테 신곡을 읽어요. 단테 신곡에서도 프루덴치아라는 단어가 나와요. 신곡을 읽은 다음에 마키아벨리 군주론을 읽는데 마키아벨리 군주론을 읽을 때 마키아벨리가 군주가 가져야 될 중요한 미덕 중에 하나가 프루덴치아야. 그러면 여러분들 마키아벨리가 어떤 사람인지 대충이라도 알죠? 마키아벨리가 말하는 프루덴치아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프로네시스하고 같은 의미를 철저하게 딱 가지고 있지는 않겠죠. 겹치는 의미가. 분명히 잔머리일 거라. 주도 면밀하게. 마키아벨리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윤리학하고 정치학은 같이 맞물려 있잖아요. 근데 그 맞물려 있는 것은 뭐냐? 뭘 의미하느냐? 윤리학과 정치학이 맞물려 있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정치라고 하는 것도 도덕적 가치 판단을 배제한 상태에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키아벨리는 업적이 뭐냐면 정치학은 더 이상 윤리학과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이 마키아벨리 군주론의 업적이에요. 그럼 아주 자연스럽게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핵심 개념인 프로네시스에 들어있던 도덕판단이 그대로 정치학으로 이어지는데 마키아벨리가 말하는 프루덴치아는 자연스럽게 거기 들어있는 도덕판단이 빠져나가는 거겠죠. 프로네시스라는 개념하고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에서의 프로네시스 개념하고 마키아벨리에서의 프루덴치아라고 하는 개념하고 요 두 개. 프로네시스와 아리스토텔레스에 있어서의 프로네시스하고 마키아벨리에 있어서 프루덴치아의 개념. 요 두 개 개념의 차이가 이들이 사태를 바라보는 근본적인 태도의 차이를 보여준다는 거죠. 이렇게 개념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개념을 어떻게 쓰느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우리가 제가 이번 니코마코스 윤리학 강의하면서 좋다라는 말을 할 때 우리 더 이상 좋다라는 말을 도덕적으로 좋음이라는 말을 잘 안 쓴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아주 오랜 세월에 걸쳐서 우리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것을 다시 좋음이라는 단어 가지고 있는 윤리적인 의미를 회복하는 데는 아주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돼지들이 이제 돼지 독감 걸리고 막 이제 닭 조류 인플루엔자 이제 강아지만 남았어요. 그렇게 될 때 이제 우리가 결국 아 심각한 문제구나 하고 이렇게 밑바닥을 생각해 볼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 니코마코스 저기 공병호나 이런 사람이 쓰는 자기계발서 있잖아요. 자기계발서만 읽다가 뭔가 왠지 좀 느낌이 안 좋아. 그래가지고 니코마코스 윤리학을 딱 읽으면 뭐가 다르냐면 자기계발서에는 우리가 흔히 읽게 되는 21세기 북스나 뭐 저기 다산 북스나 또는 뭐 위스덤 하우스 이런데 하우스에서 왜 출판을 해? 타짜들이 노는 하우스인데 하우스 가봤어요? 하우스? 아 가면 안 돼. 제가 하우스에서 내가 일해본 적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책들을 읽다가 니코마코스 윤리학을 읽으면 이것도 자기계발서예요. 사실. 근데 왜 다르냐? 뭐가 다르냐? 도덕판단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 저기는 도덕판단이 없이. 공병원 씨 책 내가 그렇게 씹어대는데 읽거나 씹어라. 무지하게 열심히 읽어요. 저도 한 10년 전에 정말 이건 업계 비밀인데 자기계발서 5권이나 대필 했어요. 나 돈 벌려고. 그 어둠의 필자들에 대해서 잘 알아. 내가 대필 작가의 애환 뭐 이런 거 어떻게 쓰는지 알아. 척하면 앱니다지. 일본 책 몇 권 갖다가 쓰면 돼요. 근데 그 책을 읽어보면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근데 목표는 도덕적 인간이 아니야. 그러면 계속 그걸 읽는 거야. 계속 사람들이 그걸 읽어요. 그 뭐죠? 인터넷 서점 알라딘이나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저는 알라딘 마을 이런 데 가서 독자들이 쓴 리뷰를 이렇게 심심할 때마다 읽거든요. 장르별로 읽어. 공병호에 대한 그 독자 서평 어떤 거 쫙 읽어. 물론 내 책 서평을 쓴 사람들도 다 읽어 내가. 다 알라딘 운영자한테 IP 추적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가슴에 읽지 마. 서평 써서 그 네가 사서 읽었다고 이렇게 악평할 거면 읽지 마. 내 일을 읽고 싶어가지고 아주 죽겠어 아주. 어쩔 수 없어. 근데 그 책을 펴내는 사람이 운명 것 같은 거야. 이게 누군가가 그 뭐라고 그러죠? 뭐라고 하는 거는 운명 같은 거야. 이게 그런 사람도 있어요. 책과 세계가 3,300원인가? 근데 알라딘에서 팔면 2,700원인가 그래요. 그걸 2,700원에 사서 읽고 1,500원에 중고샵에 내놓는 건 뭐야? 진짜 미치겠어 나 그런 거 보면. 내가 한 사람 있어. 내가 다리는 중고샵에 나오는 거 봐줘. 내가 그거는 자기 개발서니까 봐줘. 근데 책과 세계가 3,000원짜리 책을 사서 읽고 이 1,500원에 중고샵에 내놓으면 뭐냐고 내가.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내가 로그인해갖고 내가 나 강요원인데 이거 내가 1,000원 줄 테니까 지금 가져가. 그냥 내다 버려. 어? 통장번호 알려주세요. 1,000원 입금해드리겠습니다. 차액이 1,000원 아니야 지금. 통장번호 알려주세요. 내가 입금해드리겠습니다. 그냥 좀 중고샵에서 걷어주세요. 내가 그러려고 내가 몇 번을 막 이렇게 달달 손이 바들바들 떨려 화가 나가지고 막 이렇게. 경작 철학수 이런 거는 괜찮아. 만 원이라도 넘어가면 몰라. 3천 원짜리 책을. 아, 나 그게 4세 찍었는데 100만 원도 못 본 책이야. 그 4세를 해봐야 3천 원이니까. 한번 찍으면 30만 원 아니야. 세금 띄면 27만 원인데 전부에. 아니 그거를 내가 그래 1,000원 줄게. 중고샵에서 걷어갔나 모르겠네. 도대체 그 열심히 봐요. 열심히 보는데 그 자기계발서를 읽고 독허감을 쓴 사람들하고 이렇게 그래도 요 니코마코스 윤리학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걸 읽고 독허감 쓴 거 내용이 달라. 사람을 건드리는 깊이가 다른 거예요. 사람이 여러 겹이잖아. 근데 자기계발서는 진짜 항상 갈증나는 거 있잖아요. 설탕물 같아. 먹고 나면 또 읽고 싶고 또 다른 거 봐야 돼. 안 그러면 뭔가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니코마코스 윤리학 같은 거 다 읽고 나면 그래 옛날이나 이저씨 독허감이 있더만 옛날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 없네. 사람 똑바로 살아가는 방법. 그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계발서를 끊게 돼. 더 이상 안 읽어도 돼. 어? 내다 팔지 마세요. 중고샵에. 와 진짜 종인 좀 심란하지 않냐? 자네가 만약에 3,000원짜리 책 썼는데 누가 1,500원에 내놨으면 얼마나 화나겠어? 그치? 아유 정말 화나지. 굉장히 화나지. 몹시 화나지. 아유. 그냥 그런 것들은 저기 차라리 인터넷 중고 서점에다 내놔. 북119 이런 데다 내놓지. 알라딘에 내놓지 마요. 진짜 화나. 필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화나겠어요. 실천적 지혜가 그러니까 지금 저 사려 깊다고 말하는 건데 이 사려 깊음이 단순한 의미가 아니에요. 반드시 도덕적인 가치를 집어넣어둬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둬야 돼요. 그거를. 자, 제5권 펴봅시다. 정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정의. 제5권. 제5권. 자, 이 책. 니코마코스 윤리학의 이 책으로 말하면 160페이지. 우리가 EJ북스에서 나온 책으로 하면 160페이지. 한 장 넘기셔야 돼요. 예. 늦게 오시니까 정신이 없어가지고. 각주를 보세요. 160페이지 각주. 160페이지입니다. 각주. 자, 봅니다. 각주. 정의로 번역한 원어, 디카오시에는, 그랬어요. 디카오시네. 디카가 옵니다. 그런 말이죠? 디카오시네. 아, 썰렁해. 아이. 나 지금 화나가지고 썰렁한 얘기를 하게 됐어요. 자꾸 지금. 책과 세계 그 중고샵이 지금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 우리 뒤끝이 더러운 놈이라 끝까지 추적해. 나 계속 이틀에 한 번씩 철회됐나. 이거 체크해야 돼. 디카오시네는, 일반적으로 행위의 올바름이라는 넓은 의미에서 옳음이나 옳고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인간의 사회적 관계 일반을 규제하는 법이 법의 법, 로우 법, 법이 정의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면 이때의 법은 문자로 고전된 성문법뿐만 아니라 넓은 의미의 규범이나 관습까지 포함하는 것이어야 아리스토텔레스가 의미하는 정의에 가까운 것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노모스, 법이 노모스죠. 노모스라고 하는 말은 원래 경계선이라는 뜻이에요. 히라보에서 노모스라는 말이. 그러니까 규범이 되겠죠. 넓은 의미에서 규범, 노모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노모스라고 하는 단어하고 디카오시네라는 단어하고는 사실 의미가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은, 노모스는 정의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 그랬고, 그러니까 이제 디카오시네의 실현이 노모스니까 목표로 삼고 있는 거니까, 노모스의 목표가 자연히 법에는 정의가 개입돼 있어야 되겠죠. 법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법관들에게 그 법관이 부정한 짓을 하면 굉장히 도덕적인 비난을 하잖아요.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고 하잖아요. 적어도 법관도 도덕적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셈이죠. 그런데 지금 오늘날의 법관에게 도덕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그거는 이제 법 현실주의의 문제에서 다시 다룰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렇게까지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따라서 정의는 가장 넓게는 타자와 관련해 법이나 사회적 규범 또는 관례가 명시적 혹은 암묵적으로 정하는 올바른 행동을 총칭하며 그랬어요. 아, 정의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올바름 그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은 올바름 그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나 사회적 규범 또는 관례가 명시적 혹은 암묵적으로 정하는 올바른 행동까지도 포함된다라는 거죠. 정의라는 게 참 넓은, 디카오신네라는 말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행동까지도 포함해. 조금 좁게는 법이 명시적으로 정하는 규율에 따르는 것, 가장 좁게는 다른 성격적 탁월성과 구별되는 도덕적 품성 상태의 하나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의라고 하는 말은 세 가지 차원을 가지고 있는데, 가장 좁은 차원으로는 쉽게 말해서 도덕적으로 올바른 거, 이게 정의예요. 그러니까 정의라는 말하고 도덕적인 것하고 도덕적 품성 상태하고 똑같은 말이죠. 가장 좁게 말하면. 그죠?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우리가 읽을 때 그 중용이라든가 이런 거 얘기할 때는 가만히 보면 그냥 적당히 중간하면 중용인 것 같아서 도덕적인 판단과는 무관해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제5권에 와서 정의라고 하는 말을 함으로써 프로네시스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도덕적인 어떤 판단 행위를 가리키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게 목표가 정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의는 가장 좁게는 도덕적인 품성 상태. 그 다음에는 법이 정하는 규율에 따르는 것. 근데 그 법은 무작정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정의의 실현을 목표로 만들어진 거죠. 그 다음에 가장 넓게는 타자와 관련해, 다른 사람과 관련해 법이나 사회적 규범 또는 관례가 명시적 혹은 암묵적으로 정하는 올바른 행동을 총칭하며 이랬어요. 그러니까는 도덕,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지. 정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도덕적인 품성 상태와 그 도덕적인 품성 상태를 도덕적인 품성 상태에 바탕을 둔 올바른 행위 전체,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실현되는 하나의 상태, 여기까지 다 가리키는 말이겠죠. 정의가. 정의라고 하는 말이 한국사에서 굉장히 어이없게 쓰인 경우가, 저기 전두환이가 대통령 하던 시절 제5공화국 때야. 기억나는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파출소 딱 위에 정의사회 구현이라고 써있었어. 그 전두환이가 만든 당 이름이 민주정의당이었어요. 그치, 기억나죠? 기억나, 동수 씨? 저는... 아, 그래요? 예. 네. 기억나세요? 기분이 어떠셨어요, 그때? 이게 우리 고전 읽기가 이게 단순한, 이게 고전을 읽다 보면 이게 고전에 대해서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 고전이라는 게 우리 옛날 책이니까 끊임없이 현재와 대화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지금 뭘 하냐면 아리스토텔레스하고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무슨 일을 지금 하고 있냐면 2500년 전에 아리스토텔레스하고 지금 오늘날의 한국 21세기 한국 사회를 대화를 시키는 거야. 우리가 오늘날의 한국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 읽는다는 건 뭐냐면 우리는 우리라고 우리 강론이라고 한 이 사람 한 사람 몸뚱아리에 21세기 한국 2009년의 한국 사회가 묻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이걸 읽으면서 그냥 넌 폴리티컬. 아주 정치와는 무관하게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비정치적으로 읽을 수가 없어, 이 텍스트를. 읽으면 제정신인 사람은 다 떠오르잖아. 정의라는 단어에, 정의라는 단어에 역자주를 딱 읽었어. 근데, 아, 전두환이 민주정의당이 있었지. 이게 안 떠오르면 이게는 제정신이 아니잖아, 그죠? 이 사람이 어디서 살다 온 놈이야, 도대체. 이게 근데 또, 이게 미국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 읽으면 민주정의당이 떠오를 수가 없어. 이게 그러니까 고전을 읽는다는 게 누구, 뭐 미국 사람이 더 잘 읽고 한국 사람이 더 못 읽고 이게 있을 수가 없어. 내가 내 눈으로 2009년 한국사의 박동수가 읽는다. 그러면 이게 세계에서 유일한 독해야. 종합적으로 해설해 놓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읽는 거예요, 그렇게 책을. 아, 내가 나 니코마코스 윤리학 읽고 있는데 가만 있어봐. 요즘에 뭐 저 어? 그리스인 무슨 카포가 더 잘 읽었다며? 키토인가? 키토인지 뭐 키토단인지 있어요. 그 필자 있어 영국에. 그 사람 보니까 아, 그 사람이 이렇게 읽었네. 나는 엉망으로 읽은 거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를 고전학자니까 읽었겠죠. 근데 오공화국을 겪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요걸 읽으면서 그 생각을 못하는 거야. 아, 우리가 얼마나 한국 사회에서 정의가 얼마나 왜곡된 의미로 7년 동안 통용되었는지를 그 사람은 알지 못하는 거지. 우리는 아는 거고. 그렇게. 그게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금방 알 수 있잖아. 근데 지금 우리는 도덕적 품성상태, 이건 도덕인, 이게 정의라는 걸 아는데 그게 법이 과연, 지금 현재 우리가 법이 과연 이런 정의에 걸맞도록 만들어지고 그렇게 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법이 실행되고 있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법을 고지고대로 지켜서 과연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는 것, 이걸 갖다 누구나 다 인정하고 또 누구나 다 그대로 하려고 하는지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정의라고 하는 것이. 즉 앞에서 5권 요 2권부터 4권까지의 아리스토텔레스 이야기가 중용 얘기하니까 적당히 산술적인 중간쯤만 생각했던 사람들이 5권을 딱 읽으면서 이게 적당히 중간이 아니구나. 이거는 엄청난 가치 판단이 있어야 되고 그 가치 판단이 사회적으로 용인되고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더 나아가서 사회 사람들에게 일정 부분 강제력까지 가지는 법률로서 구현되어야 하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다 따를 때 정의 사회가 구현되는구나 하는 것을 이 정의라고 하는 챕터에 딱 들어오면서 알게 됩니다. 이게 무서운 책이네요, 이게. 이게 사실 청소년 필독 도서를 하면 안 돼. 애들 다 이거 읽고 반 데모할 수 있어요. 촛불 막 애들이 막 나왔고 막 니코마코스 윤리학 탁 틀고 나왔어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촛불 뒤에다 이렇게 니코마코스 윤리학을 촛불 뒤에다 숨겨갖고 막 이래서 아 애들이 탁 모여갖고 막 이렇게지. 저기 청계광장에 모여서 니코마코스 윤리학의 160페이지를 펴서 읽는 거야. 이렇게 정의로 번역한 이렇게. 이래서 정의는 아니 저기 고전이라고 하는 텍스트가 어떤 시대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묻혀있다가도 느닷없이 한 구절이 툭 튀어나와서 사람들에게 확 꽂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사태를 근본적인 자리에서 논의했기 때문에. 눈치 안 봐. 정의라는 게 원래 뭐냐. 마땅히 어떠한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꽂히는 거라. 이게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정의라고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그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세 가지 의미, 그거 도덕적인 품성 상태뿐만 아니라 법률로 구현되기도 하고 그렇게 법률로 구현된 것이 곧바로 사람들에게 일정 부분 강제력을 가져서 사람들의 행동까지도 정의 실현에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 과제를 낸 걸 보니까 아 나는 열심히 살라고 그러는데 사회가 안 도와주네 이런 얘기를 쓴 분들이 과제에 있었어요. 내가 이번에 과제물을 읽으면서 굉장히 그 가슴 아픈 부분이 많아서 뭐 자기 인생에 실존적 고백이 좀 있던 부분이 있어요. 응? 박은영 씨도 좀 그랬죠. 쓰면서 좀 이렇게 잉크 파란 잉크로 하지 마세요. 신곡 신청했어요. 신곡 숙제할 때 파란 잉크 쓰면은 화납니다. 정의를 구현해 주세요. 선생이 괴로워.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사회가 안 도와주네 이런 생각이 들죠. 가끔 자기 자신에서 돌이켜 생각할 때.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그냥 혼자서 짱박해서 살 수도 없고 중림 칠연처럼 대나무 숲으로 담양으로 갈까나 뭐 이렇게 그럴 수도 없잖아요. 이럴 때는 사회를 고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사회를 고칠 것인가를 생각해봐야 돼. 나서서 어떻게 해야 돈독 빼야지. 우선 돈독부터 빼야 되고 돈독부터 빼야 돼. 돈독이. 지금 우리 시대에 가장 심각한 문제는 돈독이에요. 사람들이 돈독 올랐어. 김성령 그러지? 자네 돈독 올랐잖아. 자전거 팔고 뭐 노트북 팔아서 뭐 단테 알리게리 만년필 산다더만. 돈독이지 뭐. 없더라야 이베이에서. 그래서 비딩이 안 돼. 응? 다음에 여러분들 저기 단테 시작하면서 제가 만년필을 여러분들 이게 이건 돌려보다가 누가 열받아갖고 바닥에다 하니까 내가 이렇게 가지고 가면서 이렇게 보여주겠어요. 한번 이게 단테 알리게리 만년필에 이게 여기 뭐 있어? 줘봐. 이게 줘봐 이게. 이게 만년필 뚜껑 있잖아요. 뚜껑 여기에 금박으로 단테가 새겨져 있어. 단테 얼굴을 한번 이렇게 보라고. 그래서 그 만년필 보고 나면 아 더러워서 공부 못하겠네. 그리고 다 수강신청 다 이렇게 처리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나는 저 인간 너무 뭐 이렇게 지랄하는 것 같아. 뭐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할 수 없어. 나는 그렇게 잘난 척하는 것도 이게 또 맛있지. 인생에. 아, 그 대신에 다른 걸 안 사잖아요, 제가. 돈은 안 드리잖아. 자, 봅시다. 그래서 이제 정의라고 하는 거. 11129B30. 이 책으로는 163페이지. 163페이지. 30. 여기요. 거기 봅시다. 그 문단을 봅니다. 그 문단을. 자,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목소리 낭낭한. 박은영 씨 한번 읽어보세요. 큰 소리로. 따라서 바로 이러한 정의가 완전한 허가소이다. 하지만 단체로 그러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완전한 사궐성이다. 그리고 이런 이유로 정의는 종종 사궐성 중에서 최고의 것으로 여겨지며 저녁별이나 샛별도 그렇게 경탄할 만하지는 않다. 또 정의 안에는 모든 사궐성이 다 모여있다 라는 속담도 있는 것이다. 속담이 너무 까칠하죠? 자, 지금 읽은 문장에서 박은영 씨가 보기에 바로 이러한 정의가 완전한 타골성이다. 정의는 완전한 타골성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읽은 문장이 완전한 타골성이다. 하지만 완전한 타골성이다. 그리고 속담도 있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정의를 규정하는 말이 완전한 타골성인데 그건 못지않게 중요한 단어가 뭐겠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예?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에이, 맞았어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완전한 타골성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아까 앞에서 우리가 정의는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실현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완전한 타골성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완전한 이 말이 없이 그냥 정의가 완전한 타골성이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깊은 산 중에 들어가서 도 닦아도 정의에 이를 수 있어. 특정 종교를 비난하는 마음은 전혀 없는데 내가 비난하는 게 아니라 저는 절대로 그런 마음 특정 종교를 비난하는 마음은 전혀 없어요. 조만간 부처님도 오시고 하니까 삼봉 정도전이 쓴 책 중에 불시잡견이라는 책이 있어요. 불시라는 게 이제 불시라는 게 부처님이라는 얘기죠. 얘들이 이제 유학자들이니까 이게 낮춰 부른 말이에요. 맞춘 말. 잡스러운 이야기다 이런 말이죠. 거기서 뭐라 그러냐? 부모 형제 다 버리고 세상살이 등지고서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는들 그게 얼마나 대단하겠는가라고 하는 비난이 여기 들어가 있어. 인륜을 저버리고 천륜을 저버리고. 천륜은 이제 부모 형제잖아요. 인륜은 이렇게 지난번에 그 크레온 우리 읽을 때 그렇죠? 인륜의 법, 인간의 법 그렇죠? 그걸 버리고 그러니까 오늘날로 용어로 말하자면 형제자매 사회생활을 하지 않으면서 무슨 도를 터득하겠는가라고 비난하는 게 있어요. 일견 옳은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게 즉 아리스토텔레스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라고 이렇게 말할 때 이건 이 양반의 얘기는 반드시 언제나 폴리스를 바탕에 깔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것을 전제하지 않고 이 정의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할 수가 없죠. 깊은 산 중에 또는 무인도에 혼자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정의로울 수도 있어요. 자기 스스로 정한 규범에 따라서 얼마든지 악해질 수도 있고 얼마든지 선해질 수도 있고 얼마든지 부정의해질 수도 있어요. 다 타인에 대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논의되지 않는 정의라고 하는 건 무의미하다는 것. 그러니까 이게 출발점이에요. 정의에 대해서 논의할 때.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 개념 이렇게 이제 가령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봐요. 가령 사회철학에서 시험을 봐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 개념에 대하여 논하시오. 이렇게 시험을 본단 말입니다. 그러면 답변을 할 때 주관식이니까 학생들이 그렇게 제가 예전에 시험 낼 때도 사회철학 가르칠 때도 학생들이 그래요. 아, 선생님 주관식 아닙니까? 선생님이 주관대로 채점을 하셔서 D를 주시면 어떡합니까? 주관식이라서 주관대로 평가하십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학생들이 가끔 있어요. 그럼 그래 미안해. 그래 F를 줘버리죠. 다음에 또 들어. 뭐 이렇게. 근데 사회철학 같은 건 전공 필수가 아니니까 학생들이. 근데 왜 D를 받느냐? 여기 대학생 선생님 봐. 왜 D를 받느냐? 왜 D를 받는 줄 알아요? 가장 먼저 해야 될 얘기를 안 하는 거야.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 개념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그럼 요 뒤에 보면 분배적 정의, 시정적 정의, 여기부터 딱 하거든요. 그러면 그 얘기도 제대로 안 해. 그러면 D지. 제일 먼저, 그러니까 일단 C부터 출발하잖아요. 학점이라는 게. 그 기준이 그렇잖아. A 플러스는 선생보다 탁월한 견해를 보였을 때 A 플러스. A는 선생이, 이럴 수가, 이런 학생이 있나? 이게 A. 그런데 A를 받을 수 있나? 선생보다 탁월한 견해를 보일 수 있나? 학생이? 그러니까 어쨌든 C부터 시작을 하는 거지. 근데 학생들 다 이렇게 써요. 분배적 정의, 시정적 정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시작해.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거라. 아리스토텔레스에 있어 정의 개념은 여기 지금 우리 발목이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성립한 개념이다. 즉, 이거는 폴리스를 반드시 전제하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를 시작한다. 그거부터 써야 돼. 그래야 제대로 쓴 거야. 만약에 거기다가 어떤 학생이 아리스토텔레스 이 개념은 그러나 그리스 아테네에서의 오랜 그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해서 가령 안티고네에 나온 얘기까지 썼다. 그럼 A를 가는 거지. 그죠? 근데 안티고네 얘기 없으면 A를 못 받는 거지. 만약에 이제 호메로스 소사시 얘기부터 시작하면 A 플러스까지 갈 수 있겠지, 가능성이. 응? 분배적 정의, 시정적 정의 해갖고 탁 족보 해갖고 쓰면 다 C0지. 그러니까 이 선생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아, 어떻게 A를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정의라는 뭐냐? 이게 나왔잖아. 딱 인용을 하면서 단적으로 그러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완전한 탁월성이다. 이렇게 쓴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답을 쓸 줄 모르니까 오픈 텍스트로 해서 시험을 봐도 A가 나올 수가 없는 거라. 저는요 오픈 텍스트도 아니에요. 제가 대학에서 강의할 때는 오픈 강의실이야. 시험을 볼 때 집에 가서 써갖고 와도 돼. 강의실 밖에 도서관에 가서 써와도 되고 친구랑 의논해서 써와도 돼. 그래도 A는 없어. 친구랑 의논해서 써와도 돼. 여기 내 강의 청강했던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기 나가서 써와. 나가서 써와. 두 시간 동안 도서관 가서 자료 찾고 난리. 뭐 이렇게 전화 찬스 사용해도 돼? 괜찮아? 괜찮아? 무엇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되니까 이 개념이 하나의 개념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정의라는 개념을 이야기할 때 아리스토텔레스 정의 개념은 어디부터 시작하느냐 이거 알아야 되는 거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요것다. 이 관계는 아테네 폴리스다. 딱 재줘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지금까지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그런데 이것을 2009년 한국에 놓고 몇 가지 생각해보면 요거다 라고 말해야 이제 A플러스가 되는 거지. 거기까지 말해야 근데 느닷없이 맨 뒤에다 밝은 내일 이룩하자 이렇게 쓰면 안 되고 그렇게 해서 기껏 잘 썼다가 다 까먹는 거고 그거는 그러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오늘 내가 왜 이 얘기 하냐면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집에 가서 이제 이 과제는 이건 옵션 과제. 아리스토텔레스에 있어서 정의 개념이란 무엇인가? 네? 정의란 무엇인가? 이걸 한번 해보는 거야. 지금 내가 말한 것처럼. 그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는 이러이러한 거다. 자, 내가 A플러스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호메로스도 들었고 안티고네도 들었잖아요. 그것까지 고려해서. 가령 호메로스에서 정의라는 게 뭐였어요? 호메로스는 아킬레우스한테 아킬레우스가 열받아가지고 아가멤논 저놈 새끼 내 죽여버려야지 이 자식이 막 브리세에서 쬐가고 말이야 이 개자식이 막 이러고 있는데 딱 칼을 빡 뽑아들었어. 그때 기억나죠? 아테네 여신이 딱 돌아가고 아킬레우스 칼을 도로 넣어 이렇게 그러면 세 배나 더 많은 보상이 주어질 것이요 이렇게 말했잖아. 그래서 아킬레스가 탁 집어넣었다고. 이때 이게 아주 소박한 의미의 정의 개념입니다. 정의 개념이 충돌이 나타난 거지. 그러니까 전리품을 공평하게 나누는 거. 이게 바로 일리아스 시대에 있어서 정의지. 분파일을 잘하는 거예요. 분파일을 잘하는 거. 그게 그 개념이 지금 아리스토텔레스의 첫 번째 정의 개념, 분배적 정의에 나오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느닷없이 가만히 앉아가지고 숭구리당당 숭구리당당 정의란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 막 하니까 갑자기 그분이 있어요. 아리스토야 아리스토야 어 산신형님 산신형님 이 정의가 네 정의냐 이게 한 게 아니야. 이 사람도 아테네 폴리스 안에서 사람들 사이에 받아들여지고 있는 정의가 뭔가 이렇게 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 분배적 정의,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 정의다 라고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기원이 어디 있느냐, 방금 전에 내가 말했던 일리아스의 아킬레우스하고 아가멤논의 싸움에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열심히 싸웠는데 왜 내 전리품을 싸움도 안 하는 아가멤논이 갖고 간단 말이냐, 화가 나. 그거 있죠. 그게 아주 아주 원초적인 의미에서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정의. 그걸 가지고 아리스토텔레스가 구상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아킬레우스하고 아가멤논의 싸움에서 정의는 올바름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사실은 도덕적인 올바름이 아니라 그냥 눈으로 드러난 산술적 평등이잖아. 네가 많이 싸웠으니까, 열심히 싸웠으니까 더 많이 챙겨야지, 이거 있잖아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거기다가 이제 도덕적인 풍선까지 집어넣어서 정의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전한 거지. 아킬레우스 시절에는 아킬레우스가 아가멤논한테, 아니 아가멤논, 아 형님 이러면 되겠어요? 어? 아 씨발 적갔네 형님, 이게 아니잖아. 어? 형님 양심 좀 있어보시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란 말이지. 아킬레우스 시절에는 양심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 내면을 들여다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도덕적 품성이라는 말 자체가, 호메로스 우리가 일리아스 읽으면서 도덕적인 품성이라는 말 한 단어도 안 나왔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킬레우스는 프리아모스와의 대화 이렇게 할 때 굉장히 성숙해졌죠. 거기까지 갔을 때. 물론 성숙해진 아킬레우스이긴 하지만 그게 도덕적으로 성숙해진 건 아니에요. 도덕적 품성 상태는 아니에요. 어쨌든 폴리스에서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는 건데, 이것은 그래도 분명히 도덕적인 지향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 밑에 다시 1130A로 가면, 정의는 무엇보다도 완전한 타골성인데 다른 사람,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 속에서 속한 고유한 것의 타결성을 활용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 대한 관계에서는 활용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또 이런 이유로 다스림이 그 인간을 드러낼 것이다 라는 비아스의 말이 좋아 보이는 것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다스림이 그 인간을 드러낸다, 이게 정의로운 다스림이 그 인간을 드러낸다는 뜻이겠죠. 근데 다스림이 그 인간을 드러낸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윤상훈군 얘기해봐. 다스림이 그 인간을 드러낸다. 이게 비아스의 말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디에 나와요? 이하 유사한 대사가. 아? 그 옆에 있는 얼굴 하얀 양반 얘기해봐요. 처음 들어요? 니코마코스 처음이에요? 아니요? 왜 이래요? 지금 다 눈 안 마주치려고 막 이러는데. 아, 여기 있는 얼굴 하얀 분. 목도 하얀해. 아, 이제 처음 들어요? 어디에 나와 이게? 이 얘기가 다스림이 그 인간을 드러낸다. 어디에 나와요? 안티고네 나오죠? 크레온이 그랬잖아. 싹 크레온이 처음 나오죠. 초반에. 통치와 입법으로 검증받기 전에는 한 인간의 영혼과 심성과 생각을 완전히 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요.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어요. 통치와 입법으로 검증받기 전에는, 이렇게 크레온 얘기하거든요. 175행. 적어놔서 옆에다. 안티고네 175행. 크레온 대사. 통치와 입법으로 검증받기 전에는 한 인간의 영혼과 심성과 생각을 완전히 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요 라고 크레온이 말했어요. 안티고네에서. 즉 통치와 입법이라고 하는 말이 즉 다스림이죠. 그러니까 지금 안티고네라고 하는 이 작품에 소포클레스가 넣어놓은 그 말이 뭐냐, 달리 말하면은 그 사람의 정의로운 품성은, 그가 지도자인 경우에는 그 정의로운 품성이라고 하는 것은 통치와 입법, 다스림으로 나타난다 라고 그 소포클레스가 집어넣은 거죠. 그러니까 이 비아스의 말이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비아스의 말은 당연히 그 밑에 주석을 보면, 프리에네 출신의 비아스는 고대 그리스의 정치가 실천적 지혜를 가진 철학자들을 일컫는 7현인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스림이 그 인간을 드러내 보인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럼 이거는 이미 소포클레스도 아리스토텔레스도 다 알고 있던 그리스 시대의 명언이었던 거죠. 그리스 시대의 명언이었던 거라. 그러니까 안티고네라는 작품에도 아리스토텔레 이 저작에도 다스림이 그 인간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인간의 내면의 심성과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그 심성의 도덕적인 품성과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법, 그리고 그 법, 그런 정의로운 법으로서 다스리는 지도자, 요 관계는 굉장히 긴밀하다는 것이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기본적인 상식으로 깔려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당연히 이들이 추구하는 정치는 도덕 정치였던 거예요. 도덕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덕적 품성이 없으면 다스림으로 드러날 수가 없는 거라. 이게 아주 그 오늘날의 의미에서의 정치는 굉장히 그 곤모술수를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게 다스림 지혜로서 다스린다는 거, 실천적 지혜로서 다스린다고 하는 거, 그걸 알아둬야 됩니다. 정의라고 하는 것에서. 그러면 167페이지 1131A 이건데요. 보겠습니다. 1131A 그 위에 30행 거기 부분. 정의는 이제 일단 이런 건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에도 여러 부분, 여러 종류가 있다 이 얘기를 해요. 거기서 부분적인 정의와 그 정의에 따라 정의로운 것의 한 종류는 명예나 돈 혹은 정치체제를 함께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눌 수 있는 것들의 분배에서 성립하는 것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의 개념을 이렇게 포괄적으로 정리해놓고 그 다음에 정의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첫 번째가 분배에서 성립하는 정의. 이러한 분배에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지 않은 몫을 가질 수도 있고 동등한 몫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쨌든 분배에서 성립하는 정의. 그 다음에 1131A 거기에 보면 다른 한 종류는 상호 교섭에 있어서 성립하는 시정적 정의. 분배에서 성립하는 정의, 시정적 정의. 그리고 이 시정적 정의는 다시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상호 교섭의 한 부분은 자발적인 것이며 다른 한 부분은 비자발적인 것이다. 자발적인 교섭은 판매, 구매, 대부, 보증, 대여, 공탁, 임대와 같은 것이며 비자발적인 것들 가운데 일부는 절도, 간통, 독살도 정의제를 놓으면, 아니 이거는 입에 올리기 좀 더러운 단어들이 온갖 악행이 다 아리스토텔레스 시대에도 행해졌다는 것을 폭행, 감금, 살인, 강탈, 신체절도, 아이고 이거는 영어 아니네. 신체절도 나오니까 갑자기 쫙 이게 분위기 안 좋아지네요. 그죠? 뭐 좀 썰어준다든가 뭐 뭐 좀 피곤하세요? 뭐 썰어드릴까요? 뭐 이런 분위기잖아? 아, 이거 안 되겠어. 신체 절단 안 됩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은, 이것도 뭐야, 저, 시정적 정의. 이게 뭔 말이냐면, 너, 나한테 이렇게 손을 입혔어? 사태를 똑바로 해주지. 어쩌라. 딱 이렇게, 이런 걸 말한 거겠어요.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는데, 거기서 이제, 분배적 정의, 시정적 정의 이렇게 있죠. 근데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 더 있는 게 뭐냐면, 교환적 정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치적 정의가 있어요. 정치적 정의가 있고, 그리고 정치적 정의 안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자연적 정의와 법적 정의 이렇게 있습니다. 우선 교환적 정의, 아니 분배적 정의, 이건 조금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부터 합시다.